들어서 도무지 잊지 못해서 한동안 힘이 들어서 내 가슴을 알아서 내 모습 불쌍했는지 하늘이 동정했는지 그녀를 다시 만났어. 파티가 열린 그 밤에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로 운명의 장난 앞에서 말없이 바라볼 뿐 살아서 한 번이라도 현실의 옷을 벗어버리고 죽어도 후회 없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. 한 잔의 술에 취해서 음악이 비틀거릴 때 열정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었지.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러다 미칠 것 같아 마음이 가는 곳으로 왜 난 갈 수가 없는지 이 기분 이 느낌대로 들뜨는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다.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당당히 그녀에게 다가가 이제 말하고 싶다. 사랑은 무죄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다. 사랑은 무죄라는 걸.